여러분들은 삶이 힘드실 때 보통 어디에서 위로를 얻으시나요? 어떤 분들은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들, 자녀들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일이나 또 어떤 취미, 놀이 그런 쪽에서 위로를 얻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예배가 위로가 된다 하시고 어떤 분은 찬양을 통해서 위로를 얻으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위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내나 자녀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요. 또 친구와 동기들이랑 만나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특히 그들과 함께 모여서 운동하고 또 이야기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 정말 위로가 되죠. 그런데 제가 진짜 진짜 힘들 때 위로가 되었던 것은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짜 진짜 힘들 때 위로를 주었던 것은 바로 교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저에게 위로를 주는 것도 교리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리라고 하면은 아, 그 딱딱한 거, 그 지루한 거, 그 재미없는 거 이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참 많죠. 교리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교리를 가르치기보다는 그냥 설교나 목양에 더 힘쓰세요. 더 나아간 분들은 목회하는데 교리나 신학은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교리가 무엇인지를 모르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교리가 들어가지 않은 설교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리가 없는 목회란 없지요. 난 설교에 교리를 넣지 않아, 난 설교에 신학을 넣지 않아, 이게 그분의 교리고 그분의 신학인 겁니다. 교리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논리적으로 정리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 안에 성경을 설교하는 이상 교리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신자의 삶에도 이 교리가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교리니까요. 누구나 다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의 말, 특히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 속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있지요. 그것이 교리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을 또 교리서라고 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소유리 문답이 있고요. 대유리 문답이 있고요.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학문화시킨 것이 신학이고 조직신학이라고 말을 하지요. 설교자가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청중에게 전하기 위해서 성경을 풀거나 연구하거나 정리한 것은 모두 다 교리이고 신학인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믿어야 할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를 정리하는 게 교리죠. 그래서 그 교리가 가장 우리가 접하기 쉬운 그 교리가 뭡니까? 바로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 사도신경이 교리입니다. 다른 것이 교리가 아니죠. 그리고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것. 아, 성경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는데 그러면 그것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십계명에 나와 있죠. 이 십계명이 또한 교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대로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대로 살지 못하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과 회개가 필요하고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이 성찬과 세례라는 이 성례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다 교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렇게 십계명대로 살지 못하니까 말씀으로 도전을 주고 말씀으로 그 격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설교도 다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행해지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이 십계명대로 살아가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더 깊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주셨고요,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사도신경, 십계명, 말씀, 성례, 기도, 그리고 이 기도의 대표적인 주기도문, 이 모든 게 다 교리입니다. 이것이 신학이죠. 우리가 얼마나 교리와 밀접한 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얼마나 교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나는 교리 어려우니까 교리 싫어, 난 교리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할래, 이건 다 말하자면 속된 말로 무식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가 나와 얼마나 가까이 가까이 있고 밀접하게 있는가?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대예배 때 매일 매주 뭘 고백합니까? 뭘 읽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그것도 교리죠. 그리고 그것이 내 삶과 밀접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교리에서 위로와 살아갈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 전에 그리고 말씀 전후에 드리는 찬송가, 찬송가에도 보면 가사가 굉장히 교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사는 그냥 둘째 치고요, 가사가 교리적이라는 건 너무 잘 아니까. 근데 그 음계조차도 교리적이라는 걸 아십니까? 음계가 뭐죠? 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 우리 다음 화면을 잠깐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도레미파솔라시도, 우리가 늘 부르는 이 음계에도요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 바리톤을 전공하신 분이 이거 가지고 그 세미나를 하신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굉장히 새롭더라고요. 이 도레미파솔라시도가 그냥 정해진 게 아닙니다. 도는요 도미누스라고 하나님, 레는 하나님의 음성, 미는 미라클, 기적, 파는 파밀리, 하나님의 가족, 제자, 그리고 솔은 솔루트라고, 솔루션, 영어는 솔루션인데 구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라는 하나님의 사도, 시는 원래 사였습니다. 생투스에서 했는데 이게 발음이 어려워서 시로 바뀌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다시 도미누스, 하나님. 도레미파 솔라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납니다. 우리의 그 가장 기본적인 음계마저도 교리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도로 시작해서 도로 끝난다. 뭘 말하는 겁니까? 처음이요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그게 우리가 흔히 쓰는 음계에도 들어있는 교리인 것이죠. 그리고 도미솔, 저기 빨간색으로 표현해놨죠. 도미솔이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으뜸하음이죠. 일도하음. 도미솔. 이 도미솔의 의미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기적, 하나님의 사랑. 뭡니까?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요, 이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음계와 기본 화음에 들어있는 뜻인 겁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아, 저분이 끼워 맞추기 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도레미파 솔라시도 저것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 카톨릭 그 성 그 신부가 저거를 그 성 요한에 대한 찬송에서 저걸 따서 저렇게 음계를 만들었더라고. 우리의 삶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이렇게 교리와 이어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또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뜬금없이 왜 오늘 교리 타령을 하는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 읽으신 본문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그 저주, 축복으로 바뀐 저주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저주를 실패하고 이제 두 번째로 발락이 발람을 다른 곳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저주할 때는 이스라엘 진이 다 보이는 데서 했어요. 그러니까 발락이 생각을 한 거죠. 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다 보이는 데서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봤나 보다. 그럼 하나님이 안 보이는 데로 가볼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의 끝부분으로, 끝부분만 보이는 곳으로 갑니다. 옮깁니다. 그리고 또다시 일곱 제단을 쌓고 일곱 제단에 일곱 수송아지와 일곱 수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발람에게 자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랬더니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발람의 저주를 축복의 말로 바꾸어 주십니다. 두 번째 축복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축복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 다 교리적입니다. 아까 사도신경부터 교리가 시작된다고 했는데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앞으로 또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나온 일들 아닙니까? 그것이 사도신경이고 교리인데요, 오늘 발람의 축복도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내린 저주가 어떻게 축복으로 바뀌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교리적인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올라갔다가 그 저주의 말이 축복으로 바뀌는데 그 축복의 근거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교리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이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며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실행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죠. 화면을 하나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제3문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3문 빨간 글씨가 문이고 그 까만 글씨가 답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그의 존재, 지혜,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십니다. 이 교리가 오늘 발람의 축복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사람 그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리고 영원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후회가 없으시다.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신다. 이 교리가 오늘 이 발람의 축복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교리에 관심을 두는가 하면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한 번도 어렸을 때 제 신앙을 신앙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건 부모님이 목사니까 내가 교회를 나간 거지 내 신앙이 아니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늘 의심하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학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 교리를 접하고 나서 이 신학을 접하고 나서 제가 궁금해하고 의문을 가졌던 것이 풀려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공부하고 싶었고 제가 알게 된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었죠.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고민하고 깨닫고 알게 된 것을 특별히 성도님들에게도 전하지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에게 잘 전하기 위해서 제가 소유리 문답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그 모든 107문 중에서 저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제4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4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실요 오늘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이 문제부터가 굉장히 은혜스러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가 아니고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만큼만 알 수 있다는 것이 이 문제에 들어있는 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영이시라는 것이 바로 제 4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네 가지 속성이 나오죠. 첫 번째로 영이시다, 영원하시다, 무한하시다, 불변하시다. 이 네 가지 속성이요, 제가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교리들입니다. 영이시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요, 육체적인 한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사실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만약에 육체적인 한계가 있다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저의 아내를 돌보면서 동시에 저를 돌보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영이 아니시라면. 가장 간단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제가 이런 비유를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한계가 있으시다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남미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동시에 아시아의 한국에 있는 저를 도와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무한하신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마음에 동시에 거할 수 있고 동시에 도와주고 동시에 보살피며 동시에 보호하시고 동시에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교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눈동자같이 항상 살피실 수가 있고요. 나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도와주실 수가 있는 분이시라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저 교리에 들어있는 은혜들인 것입니다. 영원하시다? 영이신데 영원하시다. 영원하시다는 것은 아까 음계 얘기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알파와 오메가로 설명드릴 수 있죠.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 더 깊게 들어가면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신 분. 말 그대로 영원하신 분. 이것은 은혜스럽기도 하지만 더 깊이 살펴보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영원하시지 않고 끝이 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불안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끝이 얼마 남아있지 않다면 신앙적으로도 그때까지만 하나님께 잘 보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른 걸 찾아야겠죠. 다른 의지할 것을 찾아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불안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영원하시지 않다면. 그러나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오늘 그 영원을 바라보며 오늘 이 일, 나에게 일어난 일, 요까지 거에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영원하신 분이니까. 무한하시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계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전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시고요.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요. 그 능력이 무궁무진하십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나를 위해서. 사람을 창조의 중심에 두셨죠. 그리고 나와 함께 그 창조 세계가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 그것을 섭리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으시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은 것도 불안한 거고 그 만들어 놓은 것이 유지될까도 불안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불변하시다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실행하고 이루신다는 거죠. 사실 이 불변이라는 속성 때문에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설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분인데 불변하신 분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어지고야 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불변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땅이 있으라 그러면 땅이 있어지고야 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번 하신 말을 그대로 지키시는 분이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분이니까 그의 말씀도 불변하신 거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속성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은 이 네 가지 속성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은혜스럽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물론 다 은혜스러운 것이고요. 보통 자기의 그 어떤 생각과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은혜스러운지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 중에서요 가장 은혜스러운 게 뭐냐면 저는 이 불변하신다는 이 속성이 가장 은혜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뭐든지 조금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성경도 좀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리고 좀 낯설게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무한하신 분이 그리고 전능하신 분이 변덕스러우시다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죠? 제가 저희 집에서 가장 변덕스러운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저희 막내 하라가 제일 변덕스럽거든요. 근데 저희 막내 하라한테 날카로운 칼 그리고 총이 쥐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변덕스러운 사람에게 그 어떤 힘이 주어졌을 때 그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너무너무 무서운 거죠. 이건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분인데 그분이 변덕스러우시다? 이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죠. 상상만으로도 소름이 쫙 돋는데요. 근데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하신 분이 변덕스러우시다.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변덕을 부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건 진짜 고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너무 고역이죠. 매일매일 그분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생계를 이끌어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분이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불안해서 뭘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속성들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지만 이 하나님이 불변하신다는 이 속성이 너무너무 은혜스럽습니다.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그리고 저에게 너무나도 살아갈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불변하시니까 지금 저의 상황이, 저의 조건이 힘들어도 조금 참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견딜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작년에 사실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습니까? 떠나고 싶었죠, 저도. 그런데 제가 떠나지 않고 남았던 이유,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지금도 힘든 상황이죠. 근데 지금도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이렇게 교리와 삶은 절대 분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교리와 우리의 존재, 교리와 우리가 받은 축복, 교리와 우리의 앞날, 우리의 미래, 어느 것도 떨어져 있지가 않고 분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를 어느 누구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 축복을 저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를 자녀 삼겠다 했으면 그 말은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걸 견디지를 못하고 늘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애가 저럴 수 있어요? 쟤는 지옥 가야 마땅한데요? 맨날 고소하고 참소하고 일러 바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죠. 한번 맺으신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시죠. 당신의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고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신자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죠. 마귀만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꾸 정죄하고 자꾸 포기한다는 겁니다. 오늘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한 것을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점술과 복술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것들이죠. 지금 발락과 발람이 하고 있는 일들이죠. 어떻게 하면 요 상황을 조금 바꿔볼 수 있을까? 하나님이 불변하신다는 그 교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발락이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발람을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분,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라는 그 교리를 모르니까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신자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아, 요걸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좀 변하실까? 아, 요걸 요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무슨 액땜하는 것도 아니고, 요걸 요렇게 하면 이 상황이 변할 거야? 우리가 자주 하는 일들이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기도가 부족한가? 헌금이 부족한가? 헌신이 부족한가? 정성이 부족한가? 뭘 안 하고 있나? 그래서 그 상황이 바뀌기 위해서 뭘 자꾸 하죠.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뭘 자꾸 내가 하려고 하죠. 그건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고 점술과 복술을 하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발락의 태도이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맨 먼저 하나님부터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교리를 생각해야 돼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분. 이 일을 통해서 그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 내 이 안 좋은 상황을 통해서 뭘 이루려고 하실까? 이거를 살피는 것이 신자의 태도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 그런 거죠. 혹시 이 일이 내 실수에 의해서 생긴 일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점검해보고, 그래서 내 실수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상황을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는 대로 나아가는, 이게 신자의 태도죠.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데 상황이 변해버리니까 마치 하나님이 변한 것처럼 발 동동 구르고 어쩌면 좋지? 이거는 신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요즘 교리 책을 써서 유명해진 황희상 씨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교리를 모르면 이상해집니다. 정말 딱 맞는 말입니다. 교리를 모르니까 신천지가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거기에 홀랑 넘어가 버리고, 교리를 모르니까 교회는 무조건 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교리를 모르니까 교회의 직분을 직위로 생각을 해버리죠. 서리집사, 그 다음에 안수집사, 그 다음에 장로 되는 거, 그리고 목사는 특별하고, 교리를 모르니까 자기가 교회 내에서 공동체 내에서 자기 직분을 가지고 책임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책임은 지지 않고 그냥 직분을 그냥 누리려고만 하고 남에게 밀어버리고 책임은 다 남에게 전가해버리고 상황에게 전가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교리를 모르니까요. 사람이 이상해지고 교회가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교리는 성경입니다.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리는 삶과 현실입니다. 교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 삶과 현실, 이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바로 성육신의 삶입니다. 성육신이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 이것을 바로 성육신의 삶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그냥 사역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삶을 살아내셨다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에게 그 성육신이 맡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살아내야 되는 것,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현실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이방 선지자, 이방 영매, 이방 무당의 입으로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의 삶으로 이 하나님의 큰 일이 선포되고 육신으로 현실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건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 되는 것이죠. 23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도미솔, 아까 개 이름으로 말했던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 이것이 얼마나 큰가. 정말 영이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그것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현실로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현실로 살아내는 것 어렵지만 이것이 진정한 성육신의 삶이고, 이 성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받게 되는 게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제가 잠깐 본 책이 있는데 사막을 건너기 위한 여섯 가지 방법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막의 모래에 자동차 바퀴가 빠져서 이 자동차 바퀴가 그냥 헛돌고 구덩이만 계속 커지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사람에게 지혜자가 말을 합니다. 이보게, 타이어에 바람을 좀 빼게. 타이어에 바람을 좀 빼면 타이어가 이렇게 평평해져서 닿는 면적이 넓어져서 그 상황에서 나올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타이어가 공기가 가득 차서 팽팽한 상황에서는 계속 엑셀을 밟으면 밟을수록 모래 구덩이가 더 깊어지고 타이어는 깊숙이 박힐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타이어에서 공기를 빼고 차의 높이를 낮추면 차가 모래 위에 올라설 수 있다는 것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내 인생에서 힘을 빼고 내 인생의 주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자의 그 모습이 아닌가, 거기에 적절한 비유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서 이 내용을 소개합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요 상황만 해결되면 다른 것도 다 해결될 것 같은 그 마음, 하나님 없이 그것을 하려는 마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하려는 그 마음은 언제나 어디로 갑니까? 교만으로 가죠. 불신앙으로 가고요. 점술과 복술, 우상숭배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종종 신자들에게 그 힘을 빼는 상황을 주십니다. 아마 저에게도 지금 그 상황을 주신 것 같아요. 힘을 좀 빼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하지 않으면 네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헛것이다.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은혜예요.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힘을 빼실 때, 내 상황이 정말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없고 내 힘으로 벅차서 힘들어해서 힘이 딱 빠져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할 때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이 상황이 내가 힘을 딱 빼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나를 사용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24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여.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참된 존재의 모습입니다.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셨을 때인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암사자같이 일어서고 수사자같이 힘이 센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벌써 두 번째 일곱째 단을 쌓고 수송아지 일곱 마리, 수양 일곱 마리를 제물로 드렸는지, 장소를 두 번이나 바꿔서 지금 저주를 하려고 얼마나 정성을 들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몰라요. 누가 저주를 하고 있는지, 참소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힘을 빼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그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참소를 이스라엘의 소망과 은혜로 바꾸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암사자와 수사자 같이 절대 그 먹이를 잡기 전까지 눕지도 정말 엎어지지도 않는 그 힘이 센 암사자와 수사자 같은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존재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그리스도인.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고 계시고요, 축복하시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 주인 자리를 놓지 못해서 벌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내게 현실이 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성육신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말씀이 현실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셔야 됩니다. 내가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삶을 살아낼 때야 비로소 그분의 말씀이 내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육신의 삶이고,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교리이고, 그것이 풍성한 삶이고,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의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힘을 빼보십시오.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했던 거 힘을 빼보시고요. 힘을 뺀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된 상태에서 그때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보려고 해보십시오. 나에게 맡겨진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보려고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만이 남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만이 책임지는 신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책임을 목회자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책임을 직분자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어 두지 마십시오. 신자의 삶은요, 그렇게 비굴한 삶이 아닙니다. 그렇게 비겁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은 암사자와 수사자와 같이 당당하고 멋있고 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